모를 거야. 힘없이 걸어가는 내 모습에 지친 시간들이 있었지.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. 내가 바라보며 걷던 그날이 오길. 내 맘속에 잊혀져간 나의 모습. 지쳐가도 여전히 난 찾으려 해. 가고 지난 날들 많이 아쉬워해도 이 순간이 내게 준 의미 기억해.